It's a rainy day 헤어지겐 아직은 좀 이른 듯해 Why why why 이 새벽에 덩그러니 남겨져버린 내 기분은 down down down 우산이 필요해 어설픈 위로에 나 아직 것 같지 않아 애써 견디려 해 눈물이 보이면 멈출 것 같지 않아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데 멀어지는 너의 걸음은 빨라 All right now 꿈이라면 깨고파 눈 미련 하나 없이 끝 인사를 건네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은 노래 이젠 우린 하나가 됐다고 말하던 입에서 나오는 이 별은 뭐죠 어느샌가 너의 그림자도 뒤를 보네 Please call me babe It's your rainy day 헤어지겐 아직은 좀 이른 듯해 Why why why 이 새벽에 덩그러니 남겨져봐 살이 필요해 어두운 구름이 달아나질 않아 애석한 피날레 차가운 빗줄기가 날 적시잖아 다시는 무너지기 싫은데 돌아서는 너의 모습을 보면 Cry me out 내가 작아지잖아 물방울이 번져 내 어깨를 적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쯤에 눈앞에 빛이 안 보이네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바쳤던 날들이 의미 없이 사라져 조심스레 꺼내는 인사 속에 다정한 듯 다시 가도 날 It's alright